어느 날 다르게 길고 긴 편지를 썼어. 너보다 화나진 않지만 작은 촛불을 흐름한 공원에 노래하는 이름 모를세. Where are you? Oh yeah. 왜 울고 있는지 여긴 나와 너뿐인데. Me and you. Oh yeah. 깊은 밤을 따라서 너의 노래소리가 한 걸음씩 두 걸음씩 붉은 아침을 데려와. 새벽은 지나가고 저 달이 잠이 들면 함께했던 푸른 빛이 사라져. 오늘 또 난 적당히 살아가. 발 맞춰 적당히 달아가. 태양은 숨을 막히고 세상은 날 밝아 벗겨놔. 난 어쩔 수 없이 별 수 없이 달빛 아래 흩어진 나를 죽고 있어. I call you 문자. 우린 달의 아이 새벽에 찬 숨을 쉬네. Yes we're living in time at the same time. 바시금은 눈 떠도 돼. 그 어느 영화처럼 그대 사처럼 달빛 속에선 온 세상이 푸른 야들. 허스름한 공원에 노래하는 이름 모를세. Where are you? Oh yeah. 왜 울고 있는지 여긴 나와 너뿐인데. Me and you. Oh yeah. 깊은 밤을 따라서 너의 노래소리가 한 걸음씩 두 걸음씩 붉은 아침을 데려와. 새벽은 지나가고 저 달이 잠이 들면 함께했던 푸른 빛이 사라져. 깊은 밤을 따라서 너의 노랫소리가 한 걸음씩 두 걸음씩 붉은 아침을 데려와. 새벽은 지나가고 저 달이 잠을 들면 함께 푸른 빛이 사라져.